안녕하세요. 정서윤입니다. 왕가위의 다섯 번째 영화 타락천사는 원래 중경삼님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경삼님의 이 두 개의 에피소드 이야기가 길어졌고 게다가 왕가위는 중경삼님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 동사소독의 편집을 마무리해야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타락천사를 찍을 생각이 없었지만 다음 영화의 아이디어는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않게 중경삼님은 루카르네 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유럽 아트하우스를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왕가이로서는 홍콩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었을 때 이것이 새로운 그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가졌었던 아이디어는 살인청부업자와 그의 파트너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만나게 되는 블로드 가발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여기에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청년 하지모 혹은 주소번호 233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미스 양에 관한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문제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타락천사는 왕가의 열혈 팬들 사이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쟁점은 이것입니다. 왜 당신은 중경삼님에서 이미 보여준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가? 타락천사는 단지 중경삼님의 왕가위의 자기 복제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은 아무리 호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타락천사는 중경삼님의 속편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데 재능이 고갈된 예술가들의 공통점은 이미 한 것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말하자면 타락천사는 왕가위의 예술적 매너리즘의 신호탄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왕가위의 팬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락천사 다음 영화가 해피투게더라는 것입니다. 해피투게더는 정말 한마디로 그냥 굉장합니다. 이 영화는 거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전성기 시절의 걸작을 본다는 느낌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은 빔 벤더스의 걸작에도 비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해피투게더와 타락천사 사이에서 어떤 단절이 생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미학적 점핑에 가까운 쇼크.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천사를 중경삼님 이후가 아니라 해피투게더 이전의 자리에 갖다 놓을 방법이란 도저히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락천사를 보시면서 유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타락천사의 가장 새로운 점은 이 영화가 보는 쪽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 그대로 아주 악명 높은 왕가위의 이 무한정 계속될 것 같은 촬영, 출연한 배우들은 도대체 이 영화가 끝나긴 끝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혹은 출연했었던 양조위의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었던 양조위의 그 유명한 말, 나는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보았고 그리고 비로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할 만큼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촬영하고 편집을 하면서 내용을 바꾸고 영화를 만드는 자신도 편집이 끝나야 비로소 이야기를 종결짓는 방식이 의도적으로 타락천사에서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붙여도 편집실에서 붙을 수 있도록 찍었습니다. 여기서 쇼트들의 관계는 일종의 자율적이고 상대적인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건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왕가위는 신과 쇼트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왕가위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일이 가장 지루하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런 왕가위에게 현장에서 영화를 찍는 일과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일종의 등가 관계가 된 것이 바로 타락천사입니다. 만일 타락천사가 없다면 해피투게더나 화양연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과장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천사 이후의 영화들은 타락천사가 없었다면 매우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천사의 제작 과정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왕가위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게 타락천사입니다. 보는 쪽에서 말하면 타락천사가 가장 유별난 점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 이강은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이 장면에서도 보고 아시다시피 영화 거의 전체를 모두 익스트림 와이드 앵글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이 단초점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17mm 이상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와이드 앵글을 선택하게 되면 인물의 얼굴에 굴곡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천사에서 왕가인은 기본 렌즈를 9.8mm 슈퍼 익스트림 와이드 앵글로 설정한 다음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익스트림 와이드 앵글을 쓰게 되면 카메라가 인물에 다가가면 사람의 얼굴이 기형적으로 굴곡이 일어나고 조금만 물러나면 갑자기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느껴집니다. 말하자면 타락천사의 렌즈는 인물의 배치를 렌즈가 요구하는 진료적 속성에 맞게 완전히 다시 배치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렌즈를 선택하자고 요구했었을 때 타락천사를 찍은 크리스포 도일의 첫 반응은 왕가의 당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고 하는 말이야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왕가인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왜? 나는 원래 사진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여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렌즈는 타락천사를 보고 나면 렌즈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인물이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불어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이야기 구조는 중경삼림과 비슷해 보이지만 중경삼림이 희극적으로 느껴지는 반면 타락천사는 우울한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이야기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렌즈가 주는 느낌도 클 것입니다. 왕가이의 인터뷰에 따르면 와이드 앵글을 쓴 이유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홍콩이 너무 좁아서 넓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뒤이어 하하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두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둥글게 보이고 싶었답니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1년 후에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고 1997년 이후 홍콩 사람들은 갑자기 홈리스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국에 귀속될 때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의 공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집이란 건 사회주의에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역은 당신의 집은 국가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분배의 평등이 아니라 소유의 상실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을 때 세상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지구를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홈리스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타락천사가 시각적으로 새로운 것은 모든 장면을 밤에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한 빛은 이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온사인의 형광등과 그 형광등 불빛뿐입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의 빛은 그 인공성에 있습니다. 왕가이에게 타락천사는 밤의 이야기 혹은 그 유령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진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을 겁니다. 말하자면 밤의 시간, 홍콩의 시간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밤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청부업자의 첫 번째 미션 장면은, 그러니까 여명이 걸어가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은 정말 특별할 정도로 매혹적입니다. 파트너가 사전답사를 하고 난 다음 청부업자는 해결하기 위해 같은 장소를 방문합니다.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지만 이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흐르는 음악은 매시브 어택의 트립합 테크노 카마코마입니다. 이 청부업자를 위한 테마 혹은 미션을 위한 보이스오버, 여기에는 단지 분위기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코마 상태로 보입니다. 이 청부업자는 여기서 거의 리빙데드입니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시체. 이 장면은 이상할 정도로 오우사함의 첩혈상궁의 첩 도입부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청부업자는 그러나 미션을 처리하러 가야 할 그 장소에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 직업의 비루함 혹은 필름 누아르라는 장르에 대한 왕가이의 웃음, 그리고 도착한 장소는 홍콩의 거리 아무데서나 마주칠 수 있는 허름한 음식점입니다. 여기서 왕가이와 크리스포 도일은 거의 안무에 가까울 정도의 율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미안한 말이지만 여명의 연기 자체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속도감, 조명의 설계, 렌즈의 선택, 점프컷인데도 불구하고 제스처의 움직임에 맞춘 편집, 그리고 사운드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혼연일체의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왕가인은 액션을 쫓아가지 않고 청부업자의 심리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되돌아가는 길에서 청부업자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을 초등학교 동창의 입을 통해 알게 되지만 청부업자는 거의 기억이 없는 사람과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리빙데드. 이 장면은 투샷으로 찍기는 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한 번도 마주보지 않습니다. 혹은 청부업자는 그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표정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은 영화를 보는 우리들 뿐입니다. 사실 타락천사는 대부분의 투숏에서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얼굴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은 영화를 보는 우리들 뿐입니다. 그때 이 영화는 영화 바깥에 있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영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천사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살인청부업자와 그의 파트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경삼림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혹은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긴 있을 텐데 끝내 누구도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너 그리고 이 청부업자, 우리는 앞서 이가흔이 파트너가 그의 집에 와서 청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행위는 중경삼림에서 왕정문 그러니까 페이의 행위의 반복입니다. 혹은 왕가위의 영화에서 열흘남아에서의 장만호, 아비정전의 유가령, 해피투게더의 양조위의 행위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그의 영화에서 하여튼 청소를 합니다. 그때 타락천사에서의 청소가 중경삼림과 다른 점은 중경삼림의 청소는 옛 여자의 흔적을 지우고 자기를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천사에서의 청소는 지금 현재 있을지도 모르는 청부업자의 여자의 흔적을 뒤져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이지만 사실상 그 목표는 정반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 청부업자는 그런 다음 이제 자기 방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부업자의 방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매우 허름해 보여서 마치 사실주의적인 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청부업자의 방의 미장센느는 완전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가위의 영원한 테마라고도 할 수 있는 시계가 정면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시계는 이 밤을 밝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듯이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이 집의 곁에서는 계속해서 전철이 지나가고 이 방에서 청부업자가 유일하게 대화하는 상대는 텔레비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방을 찾아와서 파트너는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어떤 기억의 흔적도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세 없이 수다를 떠는 텔레비전. 청부업자가 잘 때조차도 이 텔레비전은 꺼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타락천사라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들이 벌이는 행위가 구체적인 그 어떤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대신에 이 모든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불리우는 것, 이것을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영화는 끊임없이 밤의 풍경이 보이고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밤의 풍경, 텅 빈 거리의 텅 빈 지하철, 프레임 수를 달리해서 기이할 정도로 빨리 달려가는 전철, 그것을 보여주는 와이드 앵글 렌즈, 반복적으로 다시 나오는 어디론가 떠나가는 비행기, 그리고 홍콩 공항의 텅 빈 풍경, 이 와이드 앵글 렌즈 앞으로 순식간에 다가왔다가 순식간에 멀어져가는 등장인물, 이 스산한 풍경, 한마디로 1997년 홍콩 반환을 앞둔 풍경, 말하자면 이 쿨한 모습. 타락천사는 북미 지역에 처음 알려진 왕가위의 영화입니다. 중경삼림이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다음 타락천사는 문득 북미 지역에 그의 소문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매혹된 사람은 비평가들이나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영화감독 퀸틴 타란티노였습니다. 펄프 픽션을 만들었던, 킬빌을 만들었던 바로 그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 영화를 보자마자 이제까지 본 가장 쿨한 하드보일드 영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영화를 보자마자 하비 카이틀에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외쳤답니다. 이 영화를 본 다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뿐이라는 걸 알았어. 그건 이 영화를 수입하는 거야. 타란티노는 정말 타락천사와 중경삼림을 수입해서 타란티노의 영화 판권을 지니고 있는 미라맥스 라인으로 북미 지역에 배급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내내 떠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타란티노가 프로듀서를 하고 왕가위가 감독을 하는 헐리우드 하드보일드 영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왕가위는 더 이상 타락천사 이후 액션 누아르나 하드보일드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가위는 타락천사를 만든 다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서 해피투게더를 찍었습니다. 말하자면 타락천사는 왕가위의 액션 장면 연출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영화입니다. 아쉽지만 왕가위는 왕가위의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혹은 타란티노는 타란티노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단지 액션 영화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소통에 관한 혹은 외로움에 관한 영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크박스 앞에서 파트너는 청부업자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틉니다. 이 파트너는 청부업자를 만나는 카페에 혼자 와서 그가 앉은 의자에도 앉아봅니다. 그런 다음 음악을 틉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듣는 음악은 로리 앤더슨의 Speak My Language입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모두가 다 자기의 언어로 등장인물들이 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는 파트너는 마치 주크박스와 섹스를 하는 것처럼 껴안고 애무를 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타락천사는 소통이라는 점에서 왕가위의 영화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트너는 상대 없이 자기 혼자 섹스를 합니다. 혹은 그녀에게 상대는, 이 섹스 상대는 주크박스입니다. 사물의 의인화.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사물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섹스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과 섹스하는 마스터베이션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섹스입니다. 타락천사는 왕가위의 영화 중에서 가장 에로틱하면서 동시에 가장 외롭다는 점에서 사랑의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가의 영화에서 우리는 로맨스의 감정보다는 아이러니를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왕가이는 사랑을 믿지만 그것이 타락천사를 만들고 있던 바로 이 1996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불가능의 동거. 그런데 사랑하는 상대와 섹스를 하지 못하는 건 왕가의 영화에서 종종 마주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동사서독에는 고향에서 남편인 맹모 살수를 기다리던 아내가 거의 지쳐서 그 남편이 사랑하는 말을 그 사랑하는 사람 대신 애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화양연화에서 왕가위는 양조위와 장만옥의 섹스 장면을 찍었지만 편집 과정에서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들이 섹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 왕가위는 타락천사를 찍으면서 살인청부업자와 파트너 사이로 나온 여명과 이강은의 실제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때 정말 연애 중이었었는데 연예인들의 연애가 대부분 그러한 것처럼 둘 다 미혼이었었던 두 사람은 그들 사이를 시종일관 부인하였습니다. 세상이 둘이 사귄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정작 부정하고 있는 상태의 연애. 타락천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끌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를 부정합니다. 이때 실제의 긴장을 왕가인은 타락천사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화라는 예술의 이 잔인함 혹은 영화 감독들이 배우들의 감정을 훔쳐내기 위한 그 탐욕스러운 사례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중경삼림을 중경이라는 이 건물을 찾아와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 건물,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은 이미 우리가 중경삼림에서 보았었던 그 건물입니다. 말하자면 타락천사는 짓궂게도 우리에게 중경삼림의 건물로 데려가서 마치 이 영화가 중경삼림의 속편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그건 함정입니다. 이 두 편의 영화는 그 줄거리만으로 본다면 사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천사를 보기 위해서 중경삼림을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왕가인은 중경삼림이라는 무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타락천사에서 나오는 이 건물의 주인, 파트너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의 주인은 실제 이 건물의 주인을 캐스팅해서 하지무의 아버지를 출연시켰습니다. 왕가이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그가 1997년 홍콩 반환의 진짜 마지막 세대라고까지 말합니다. 어쩌면 하지무의 아버지로 나온 이 실제 주인공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일지도 모릅니다. 타락천사에서 신기하게 보이는 것은 금속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금속물을 벙어리 하지무로 슬쩍 끼워넣는 방식입니다. 하지무가 나오는 첫 장면은 신기하게도 그가 파트너의 이가흔의 방의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나올 때입니다. 마치 하지무의 이야기가 파트너와 청부업자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그 인물이 파트너의 방에서 기어나옵니다. 파트너의 방에서 하지무가 나온 다음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천사는 중경삼림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모두 끝난 다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무의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타락천사의 이야기를 본 다음 하지무의 이야기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그건 하지무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이 이야기가 중경삼림에 대한 패러디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성문은 중경삼림과 동일한 이름 하지무인데 중경삼림에서 그의 그 번호는 경찰 번호 223이었지만 타락천사에서는 그 경찰이 쫓아다니는 범인, 그러니까 그 죄수 범죄 분류 번호 223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경삼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대목 이 대목에서 웃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유통기간이 지난 파인애플을 먹은 다음 벙어리가 되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 정말 웃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무의 이야기는 그게 아무리 우습게 들린다 할지라도 보인다 할지라도 벙어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무언가 좀 부족해 보이는 청년 하지무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없이 늙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별다른 직장도 갖지 못한 채 아버지를 돌보기는커녕 아버지가 그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가 아버지를 여의기까지의 이야기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무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어떤 스산한 풍경이 있습니다. 하지무가 방에서 나와서 남의 가게에 들어가 가게 문을 열고 밤마다 장사를 한다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사실 밤마다 미션을 처리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야 하는 살인 청부업자의 상황의 반복입니다. 이때 하지무의 모습이 더 웃기긴 하지만 그의 행위가 더 스산하게 보입니다. 어두운 밤, 텅 빈 가게들, 모두가 떠나버린 듯한, 아마도 한때는 그렇게 화려했을, 낮에는 그렇게 화려했을,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리의 풍경화. 하지무는 이 가게를 열고 하여튼 이 거리에서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지만 타락천사라는 영화는 살인청부업체의 에피소드로 모두가 떠나가고 있는 1997년 홍콩 반환의 풍경을 홍콩 누아르의 장르로 그리고 있다면 하치무의 에피소드는 그 똑같은 것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치무의 에피소드는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가 밤마다 가게를 열고 마주치는 이 밤마다 가게 여러 종류의 가게를 열어서 마주치는 이 사람들이 1997년 이후에도 여기 홍콩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치무의 손님들은 1997년 이후 홍콩에 남아있는 주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손님과 주인, 왕가인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따뜻한 정서를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이야기를 하치무의 아버지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피해서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난 세대. 그러나 장개석의 국민당이 싫어서 대만에 가지 않고 애매하게 홍콩에 남아버린 세대.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나이 들어 더 이상 그 어떤 다른 것도 어찌해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마주치게 되는 1997년 홍콩 반환이라는 그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영국과 중국 사이의 조인.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세대. 말하자면 타락천사에는 홍콩에 남겨진 사람들의 고립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경삼님이 왕가이의 미학적인 영화라면 타락천사는 왕가이의 정치적이라는 말이 좀 더 과장되었다고 느낀다면 어떤 역사적 알레고리를 담은 영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천사와 중경삼님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중경삼님은 중경이라는 이 장소, 이 건물 주변을 맴돌면서 시종일관 진행되는 영화이지만 타락천사는 그 무대를 홍콩 전역으로 넓힌 영화입니다. 물론 홍콩 전역이라고는 하지만 홍콩에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매우 좁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천사는 시종일관 밤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종일관 밤에 벌어지기 때문에 중경삼리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영화에는 풍경이라고 할 만한 장면이 없습니다. 혹은 타락천사는 홍콩 영화로서는 드물게 세트장에 들어가지 않고 거의 모든 장면이 홍콩의 거리와 실제의 가게에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장소의 고유성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타락천사에서 이 모든 장면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 그러니까 이 마치 동화처럼 들리는 음악과 함께, 그리고 형광등 불빛을 내면서 달려가는 트럭과 함께, 그런데 밤은 홍콩의 밤은 너무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라져가고 있는 듯한 이 모습 속에서 타락천사는 사라져가는 마지막 홍콩의 풍경을 향해 어떤 아쉬움 이상을 넘어서서 그 어떤 그리움 같은 추억을 담고 영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타락천사는 그런 의미에서 왕가위의 영화 중에서도 그의 개인적인 정서가 홍콩이라는 그곳에 대한 그 자신의 일종의 기념품처럼 만들어진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는 이제 하지무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그 진행되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앞에 어느 지점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쇼트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적으로만 설명하자면 알랭 레네가 지난해 마리앵바드에서 이미 보여준 시간의 진행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왕가인은 일상의 시간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혹은 대중적인 영화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관객들이 어떤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팝한 내용의 이야기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 보는 사람을 놀라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간의 무한 반복이라고 부르고 싶은 많은 장면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또한 이 영화가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새벽에 가까운 시간에 찍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장소를 텅 비워놓고 혹은 텅 빈 순간에 그 장소를 찾아가서 이 장소가 주는 느낌이 시간 자체가 텅 비었다는 느낌을 우리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종종 시간을 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밤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에 대한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타락천사의 시간의 리듬은 우리들이 시간에 관한 감각에 기대고 있습니다. 살인청부업자의 이 두 번째 미션은 미장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장면은 내용은 사실 청부업자가 보여주었었던 첫 번째와 똑같은 것인데 첫 번째 미션과 다른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시켰습니다. 앞에서는 이 첫 번째 미션에서는 파트너가 사전 답사를 해본 다음에 청부업자가 미션을 처리하러 가는 것을 이번에는 두 개의 시간을 교차 편집하는 방식으로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평행 편집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두 개의 시제가 다른 씬을 하나의 씬으로 리믹스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같은 내용을 같은 형식으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씬의 편집은 청부업자의 시간 의식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시간을 의식하는 건 인간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 시간 의식이 무너져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우리는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인간 의미의 종결, 그러니까 그 앞에 다가온 죽음입니다.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의식은 코마 상태에서 죽음의 지경에로 이끌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시브 어택의 바로 그 음악 카마코마. 그런데 무엇이 그의 시간 의식을 무너뜨리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추억을 갖지 않으려는 안간 힘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감을 왕가에는 미장원에서 총격전을 벌일 때 미장원의 거울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총을 쏘고 있는 것처럼 찍었습니다. 이 쓸쓸한 영화는 청부업자라는 필립 누아르라는 장르의 주인공을 끌어들인 다음 그를 마치 현실 속의 가난한 주인공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청부업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총격전 장면처럼 수금을 하러 가는 청부업자. 이때의 총격전은 미장원 장면에 바로 뒤이어 붙여놓은 것인데 그 뒤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왕가인은 스텝 프린팅 대신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자체가 정상 속도를 벗어나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삶은 권태롭고 지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은 총격전과 피와 살점이 튀고 언제 함정에 빠질지 모르며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삶이 권태롭고 지루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가 총을 쏠 때조차 느리게 흐릅니다. 즉 스텝 프린팅에 의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연달아 청부업자의 미션 처리 장면을 붙여놓은 것은 그의 시간이 점점 더 뒤죽박죽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청부업자는 혼자서 쓸쓸하게 자기 방에서 총에 맞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듣는 음악은 슬프게 그 누군가가 위로하듯이 부는 휘파람 소리입니다. 여기서 명백히 이 음악이 바치는 오마주는 셀지오 레오네의 이탈리아 스파게티 웨스턴을 염두에 둔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입니다. 인터뷰에서 왕가이는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음악을 맡기고 싶은 유일한 영화 음악 작곡가는 엔니오 모리꼬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아직도 왕가이와 엔니오 모리꼬네가 함께 일을 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마치 세션을 벌이듯이 한 편의 영화 안에서 보여줄 그 황홀한 체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다시 먼 길을 돌아서서 이 파트너가 찾아갔었던 그 주크박스가 있는 카페로 되돌아옵니다. 그 카페에 이번에는 청부업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찍으면서 이 몽환적인 장면에서 왕가이는 거울을 이용해서 그 둘을 오락가락하듯이 그 둘 사이를 마치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듯이 자기의 비친 거울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화면상으로 어느 쪽이 거울이고 어느 쪽이 실제인지 쉽게 분간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파트너를 위해서 신청곡 1818번 1818을 남겨둡니다. 이 노래는 등려군의 망기타입니다. 말 그대로 나를 잊으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이 노래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청부업자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을 대신하는 이 청부업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어지게 될 등려군의 만기타를 여러분들의 오디오를 한껏 올리신 다음에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你的歌词好，可应该明白我意思。 이 사무치는 음악 망기타가 흐르는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노래가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크박스가 있는 카페의 씬에서 그 음악이 맥도날드에서 감자 프라이드를 먹고 있는 청부업자에게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영화의 네 번째 등장인물 혹은 하지무의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다섯 번째 등장인물인 블론드의 가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때 블론드 가발 소녀는 신기하게 말합니다. 방향을 잃은 것처럼 여기 앉아도 되나요? 그때 정말 카메라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상상선을 넘어와서 점프컷처럼 그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 블론드 가발 소녀는 청부업자를 자기의 아파트로 이끕니다. 청부업자가 블론드 가발 소녀의 아파트에 오는 입구까지 따라왔었을 때 이 장면에서 한국 관객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왼쪽에 보이고 있는 부산식당이라는 글자가 눈에 금방 띌 것입니다. 물론 홍콩에 가면 한글로 쓴 간판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그리고 처음 이 영화가 한국에 개봉했을 때에는 영화 팬들 사이에서 왕가위의 영화가 한국에서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일종의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넣은 것이다 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가위를 만났을 때 저는 좀 창피하기는 했지만 이걸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고 의아하게 바라보던 왕가위는 설명을 듣고 나서 크게 웃은 다음 그 장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왕가위의 말에 의하면 모든 영화는 결국 그 영화를 만든 나라의 관객의 그 영화를 만든 나라의 관객의 자리에 가서 보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연하게도 부산식당이라는 이 글자는 홍콩 관객들에게 읽을 수 없는 일종의 기호입니다. 심지어 이게 어느 나라 글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기호는 홍콩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읽어낼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어가는 모습의 미장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치 한국 영화에서 영화 간판이 나온다고 해서 미국 관객들에게 영화를 보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식당의 글자를 볼 때, 그 기호를 볼 때 거기에 보여지는 것은 점점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낯설어져가는 자기 고향의 기호인 겁니다. 그건 블론드 소녀의 이 가발, 블론드 가발과 같은 미장센입니다. 혹은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에 부산식당이라는 읽을 수 없는 기호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미국 계열의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부산식당이라는 기호로 쓰여진 입구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금발을 갖는 것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여기서 금발 가발을 쓰는 것은 자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블론드 가발 소녀의 유일한 바람은 나를 잊지 마세요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청부업자가 파트너를 위해 남겨두고 간 신청곡 망기타 나를 잊어주세요와 함께 등장한 인물입니다. 사실 이 인물은 이미 지금 벌써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블론드 가발 소녀의 아파트에 들어온 다음에 이 장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수상쩍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녀는 왜 한눈에 이 청부업자에게 이끌린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한눈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야말로 첫눈에 빠진 사랑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부업자와 블론드 가발 소녀는 체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사는 그녀는 어떻게 오늘 처음 본 청부업자에게 꼭 맞는 옷을 갖고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 혹시 그들이 이전에 이미 만난 적이 있으며 청부업자가 자꾸만 모든 것을 잊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이라면 어떡하겠는가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블론드 가발 소녀가 우리가 이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할 때 그건 진짜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라고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그녀의 초록색 빛으로 혹은 초록색 벽지로 가득 찬 방, 말하자면 여기에는 어떤 기억의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청부업자는 블론드 가발 소녀와 키스를 합니다. 이때 이 키스 장면은 파트너의 마스터베이션 장면과 교차 편집되면 됩니다. 이때의 핵심은 섹스가 아닙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은 망기타라는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청부업자는 잊기 위해서 이미 잊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청부업자와 파트너 그리고 블론드 금발 가발 소녀의 이야기는 하지모와 아버지 그리고 미스 양 사이에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에 이야기와 어떤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천 사이에 두 개의 큰 이야기, 두 개의 노력. 하나는 잊으려는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잊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추억을 놓고 버리는, 말하자면 어떤 내기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말하자면 홍콩에서 1996년에 살아가는 방식인가, 혹은 그 어느 쪽이 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당신을 버틸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 질문은 타락천사에는 매우 긴급하고도 그리고 매우 간절한 질문일 것입니다. 역사상 20세기에서 처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한 결정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외부의 국가적인 어떤 정부 차원의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결정된다면 나의 결정의 수동적 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이 방식. 영화는 그런 다음 이제 다시 하지모의 이야기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모는 여기서 이 영화의 여섯 번째 등장인물 미스 양과 마주칩니다. 이 미스 양은 매우 활발하고 명랑하며 그녀가 벌이는 소동이, 이제부터 그녀가 벌이게 될 소동이 귀여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미스 양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소동은 사실상 이제까지 이가은이 연기한 파트너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상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스 양에 대한 하지모는 파트너에 대한 청부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꾸는 정확한 대꾸가 아닙니다. 즉, 이 두 개의 에피소드, 두 개의 이야기, 그러니까 파트너와 청부업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지모와 미스 양의 이야기는 그 여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스 양과 파트너의 입장에서 이것은 똑같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 같은 사랑을 왕가인은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미스 양은 쉴 사이 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사실 미스 양은 타락천사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미스 양이 이렇게 계속 말하긴 하지만, 이렇게 수다를 떨고는 있지만 이 대화는 사실상 독백입니다. 미스 양은 하지무의 마음을 알 리 없습니다. 하지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수다에 대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 자신의 보이스오버 나레이션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벙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는 각자의 독백입니다. 미스 양은 하지무의 마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요란스러운 미스 양은 그런 다음 문득 이 모든 자기의 사랑의 그 응석이 혹은 이 항의가 끝나자 하지무에게 등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스 양과 이제부터 하지무는 서로 커플이 되어 홍콩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홍콩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혹은 좀 더 정확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간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파트너와 청부업자의 행위의 변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은 홍콩 누아르로 진행되고 다음번은 로맨스로 진행됩니다. 북미 지역에서 충격을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감독들에게도 어떤 쇼크를 불러일으켰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모든 감독들이, 특히 화어권의 감독들이 그 자신의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 호샤오시엔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호샤오시엔은 그 자신의 대만의 역사 혹은 중국의 역사를 쫓아가면서 영화를 계속 작업해 왔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는 호샤오시엔이 만든 비정성시를 이미 잘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호샤오시엔도 왕가의 영화를 본 다음 문득 동시대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타락천사가 나온 다음 뒤이어,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아 호샤오시엔이 남국재견이라는 영화를 찍은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타락천사의 촬영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영화를 찍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영화의 줄거리를 단순히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의 조명을 존중하고 인물들의 어떤 액션의 제스처들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영화를 바꾸었습니다. 왕가이는 영화를 만들면서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공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타락천사의 많은 장면들, 그 예외 없이 이 장면들은 홍콩의 밤거리 혹은 실제의 어떤 건물들 안에 들어가서 일종의 게릴라 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습니다. 하지무가 미스 양과 함께 홍콩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벌이는 이 행각도 사실상 어떤 헌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왕가이가 그의 크리스포 도일이라는 촬영 감독 그리고 장슈핑이라는 미술 감독과 함께 홍콩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영화의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게릴라처럼 들어가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은 것입니다. 왕가이에게 인터뷰에서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타락천사를 이렇게 찍어야 될 만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약간 두서없이 질문했습니다. 왕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는 타락천사와 같은 영화를 두 번 다시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락천사는 내 나이에 어울리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은 감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점에서도 그러하다. 타락천사를 찍으면서 왕가이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한계와 싸웠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진행을 힘들게 한 것은 대부분의 촬영이 밤 9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에 끝나면서 매일 밤을 새우며 작업을 해야 했다는 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왕가이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의 육체가 요구하는 어떤 육체의 한계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마주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왕가이는 이 영화에서 그 어떤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함께 그 한편의 영화 안에 넣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미스 양은 어처구니 없는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그 곁에 하지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맨 처음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청부업자와 파트너가 앉았었던 것과 구도상으로는 똑같지만 텅 비어 있었던 그 공간에 비해서 이 꽉 찬 공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식당 장면은 매우 이상합니다. 금발령을 찾는데 모든 여자가 금발령을 알고 있고 심지어 옆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남자도 내가 금발령이다 왜 안 돼 라고 반문합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다 금발령입니다. 그런데 이 금발령을 찾고 있었던 것은 하지모와 미스양만이 아니었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깡패들이 몰려들고 이 아수라장에 가까운 식당을 하지모와 미스양은 스텝 프린팅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뒤이어 두 사람이 앉아있는 고요한 두 사람의 투숏의 스텝 프린팅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때 스텝 프린팅은 미학적으로 중경섭님의 반복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 속에서 부서져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스텝 프린팅이 그 현상을 지워나가는 방식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오직 미스 양과 하지모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혹은 시간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리고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지모와 파트너뿐입니다. 물론 이때 이들 앞에 유리의 이 유리 위로 흐르는 빗물은 그들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일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행복한 장면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찍었지만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행복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투숏 픽스 카메라 프레임은 음악이 주는 느낌과 달리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사랑하는 두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둘이 함께 있기는 하지만 미스 양은 지금 그 자리에 없는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여기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이 시간은 추억의 시간입니다. 하지모는 그녀에게 안중에도 없는 대상입니다. 하지모도 물론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미스 양이 하여튼 지금 이 순간 자기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감정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두 사람은 함께 있지만 사실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우 따사롭게 찍혀 있긴 하지만 이 장면은 타락천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자의 감정의 시간을 타고 흐르는 동안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이 장면은 타락전사에서 그야말로 잘기잘기 쪼개진 이미지의 쇼트들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찍은 이 영화에서 예외적일 만큼 긴 롱테이크 픽스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이제 하지모는 온통 미스 양 생각뿐입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감겨주고 있는 동안에도 하지모는 온통 미스 양 생각뿐입니다. 사실 하지모의 주변 인물 중에서 하지모를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뿐입니다. 왕가위의 영화에서 아버지는 항상 특별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왕가위가 상해에서 1958년에 태어난 다음 3살 때 어머니와 그의 형제 자매들을 중국 본토에 남겨두고 아버지와 함께 홍콩에 이주해와서 아버지와 함께 철들 때까지 자라났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왕가위는 아버지와 함께 홍콩에서 자랐고 그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왕가위의 영화에는 종종 아버지의 흔적이 묻어나옵니다. 심지어 왕가위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는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타락천사는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영화이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단지 총격전 장면 혹은 가슴 아픈 사랑의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다시 보고 다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모는 온통 미스 양에 관한 생각뿐입니다. 하지모는 미스 양에게서 전화를 받은 다음 달려나왔고 그리고 함께 축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스 양의 대사를 쫓아간 다음 우리는 문득 질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둘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금발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스 양은 누군가 기댈 사람이 필요해지면 그를 금발령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모릅니다. 둘째, 하지문은 누군가의 대상이 하여튼 되고 싶어합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지.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요구하면 기꺼이 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미스 양이 금발령을 요구하면 그는 금발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또 한 명의 금발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건 청부업자를 만나고 있는 혹은 다시 만나고 있는 블론드 가발의 소녀입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축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미스 양은 아마도 텔레비전으로 그 남자가 자기를 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미스 양은 여기서 독백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지무의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은 들리지 않습니다. 즉 영화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스 양은 그냥 자신에게 말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무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무는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는 벙어리이고 그가 하는 말은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이기 때문에 미스 양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영화를 보는 우리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지무의 대화는, 하지무의 말은 혹은 미스 양과의 이제까지의 씬 전체는 영화를 보는 우리들과 셋이서 하는 대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화라는 화면에서 벌어지는 객관적 상황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둘이 있는데 미스 양 혼자서 웃고 울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외로움, 그것을 왕가이는 영화적으로 수다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왕가이가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타락천사에는 상실에 대한 위로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보여줬었던 축구장에서의 마지막 씬에서 우리는 미스 양이 떠나가는 장면이 빠져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마치 장면 전체가 미스 양이 떠나간 다음 이 장소에 다시 와서 회상하는 것처럼 붙어있습니다. 하지무는 완전하게 금발령이 되어 있었을 때 미스 양은 그로부터 떠나버립니다. 그때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미스 양은 혹시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닐까? 사랑이 성립될 때 왕가위의 주인공들은 버림받기 싫어서 먼저 떠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 속에서 사랑받습니다. 끔찍하지만 그것이 왕가위의 주인공들이 버림받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또 한 명의 등장인물 청부업자가 이제 이 영화 속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하지문은 지금 일식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두 개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하지무의 이야기와 청부업자의 이야기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타락천사가 중경삼림과 달리 계속해서 교차 편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경삼림은 1부 에피소드에서 1부, 2부 에피소드의 모든 인물들이 서로 잠깐씩이지만 순식간이긴 하지만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등장했지만 타락천사에서는 그들이 마치 다른 도시에 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다른 이야기, 두 개의 서로 다른 장르, 두 개의 서로 다른 인물들이 만들어낸 세계가 서로 스며드는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례적으로 청부업자는 하지무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장르 사이에는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두 이야기가 스며드는 방식은 갑자기 여기서 마주치게 되는 청부업자가 그의 파트너에게 보낸 메시지인 등려군의 망기타를 듣게 될 때입니다. 물론 우연히 흘려나온 것이며 그 순간 우연히 마주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왕가의 영화에서 모든 장소는 거기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이 공간은 그의 마음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청부업자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미스 양과 헤어진 지금 이 하지무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히 마주친 이 가게의 주인의 마음이라기도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는 왜 반문할 수 없겠습니까? 사실 이 장면은 파트너가 이 시청곡을 들었던 장면의 정확한 대꾸입니다. 혹은 반복입니다. 이때 왕가인은 청부업자를 거울에 비춰 보이는 모습으로 찍었습니다. 이 장면은 더 슬프게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혹은 메시지를 전달받은 파트너가 전철을 타고 가면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들여다볼 수 없는 청부업자의 집을 그 순간 마치 플래시 인서트처럼 편집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영화는 다시 이 가게로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되돌아온다는 뜻은 하지무의 이야기로 되돌아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에서 주인의 사연을 찍은 그것을 비디오로 찍은 모니터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 모니터 화면은 일종의 현대의 편지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 대목은 타락천사를 처음 보았었을 때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 이것은 진행되던 이야기에서 완전히 격가지로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가이의 의도는 자명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일본인입니다. 그는 홍콩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곳에서 낯선 타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왕가인은 타락천사에서 일상을 그렸습니다. 심지어 청부업자조차 일을 하러 갈 때 가난하다면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콩의 일상 풍경을 그린 이 영화의 타락천사의 홍콩 반환을 앞두고 이민을 가는 홍콩 사람의 모습은 단 한순간도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돌이켜 생각해보니 중경삼림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사라져가는 홍콩의 마지막 엘레지를 다룬 이 두 편의 영화 중경삼림과 타락천사에서 홍콩을 떠나는 이들을 닮지 않은 이유는 자명합니다. 모두가 떠날 때 왕가인은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문은 주인이 잡은 바로 그 비디오 캠코더를 마치 마이크처럼 붙잡고 그리고 가라오케에 온 것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매우 담담하게 찍힌 이 장면은 심금을 울릴 만큼 슬픈 장면입니다. 하지문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립싱크를 하는 중입니다. 다만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분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향적으로 이미지와 목소리의 분리, 내면적으로 그 노래를 부르는 모니터 화면 속에 나와 그 노래를 부르는 척하는 화면 바깥에나, 그런데 둘 중 어느 쪽이 진짜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노래를 부르는 척하는 화면 바깥은 아니지만 어느 쪽에 진심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노래를 부르는 화면 속의 나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비디오로 자기를 찍은 다음 하지문은 이제 아버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상이 화면 속에 담깁니다. 우리는 이미 하지무 자신이 캠코더를 스스로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걸 찍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모니터 화면 속의 아버지를 봅니다. 그때 우리는 모니터 화면 속의 아버지의 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신 전체를 매우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매우 격렬하게 혹은 단호하게 아들이 자기를 찍은 것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는 지키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지모를 밀어냅니다. 하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한 장면이라도 더 찍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이 아버지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 뒤이어서 보여지게 될 씬에서 낮에 이 엉뚱하게 찍힌 비디오 모니터 화면을 아버지가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매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은 생각합니다. 왜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일까? 하여튼 아버지는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지무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 끝나자마자 왕가인은 이번에는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쇼트로 넘어갑니다. 이때 모니터 화면을 보던 아버지는 중얼거립니다. 참 녀석하군. 그때 우리는 거기 보이는 모니터 화면 속의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는 것은 자, 이 대목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찍고 있는 아들을 화면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찍고 있는 아들 하지모를 보는 중입니다. 이 장면은 왕가의 배움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거기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찍은 사람을 보는 것. 아들은 아버지가 그 화면이 왜 재미있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그 화면에서 찍고 있는 화면 반대편에 있는 보일 리 없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혹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있는, 훔쳐보고 있는 하지무의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비디오를 보면서 즐거워하셨다. 나는 건망증이 심하지만 그날이 아버지의 60회 생일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이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을 성립 가능케 하는 조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저 자리에서 비디오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사를, 이 장면을, 이 씬을 마주할 때마다 참으로 비통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성숙한 씬이 중경삼님에는 없습니다. 타락천사는 갑자기 왕가위가 성숙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타락천사는 왕가위의 첫 번째 성숙한 영화입니다. 저는 왕가위의 필모그래피에서 타락천사가 갖는 이 의미가 매우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타락천사에서 제가 손꼽는 가장 좋은 장면은 이제 막 지나가 버린 바로 그 아버지의 장면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청부업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지나가 버렸지만 파트너와 블론드 가발 소녀는 서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들이 모두 청부업자를 알고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서로 깨닫습니다. 이때 이 영화는 이야기의 중심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블론드 가발 소녀는 사실 서로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 둘을 매듭 지어 놓는 것은 청부업자입니다. 만일 청부업자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닐 것입니다. 둘은 마주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의 독백을 합니다. 여기서 왕가인은 어떤 내기 같은 것을 겁니다. 그 둘이 서로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그걸 찍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영화는 블론드 소녀에게로 건너옵니다. 말하자면 왕가인은 종종 다른 영화라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을 찍지 않고 생략합니다. 이때 이것은 생략이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왕가인은 자기 영화의 이야기 구조는 경우의 수에 의한 방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시인은 해석될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수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장면과 거기 없어야 할 장면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런 다음 블론드 가발 소녀와 파트너를 만나고 온 청부업자가 앉아있는 가게로 옮겨옵니다. 이때 이 장면은 저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맥도날드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그 순간, 혹은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순간, 그때에도 블론드 가발 소녀는 프렌치 프라이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론드 가발 소녀는 감자칩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그가 그렇게 비가 내립니다. 가게는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때 맥도날드도 그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차이라면 그렇게 텅 빈 채 무한정 넓은 공간처럼 보이는 그 공간이 이제 좁고 작아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렇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안가이 대사를 흉내내서 말하자면 공간은 그들의 감정입니다. 블론드 가발 소녀는 뛰쳐나오고 그 뒤를 청부업자가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섰지만 청부업자는 그녀의 집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이 청부업자가 파트너에게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청부업자가 처음에 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맥도날드에 있을 때만큼 그들 사이에 감정의 공간이 그렇게 비어 있을 때에는 함께 지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그들 사이가 가까워졌었을 때 청부업자는 그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 걸어갔었던 이 길 저편에 맥도날드의 기호가 보였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영화는 이야기를 그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음 이 블론드 가발 소녀와의 이야기를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론드 가발 소녀는 타락천사의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가련한 인물입니다. 이 이별 장면은 매우 비통하게 찍었습니다. 그때 블론드 가발 소녀는 헤어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잊혀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부업자를 깨물고 이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작별 키스입니다. 청부업자는 그 뜻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키스로 대답합니다. 타락천사에는 상대방에게 서로 함께 터치하는 장면이 이 쇼트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상대가 그걸 알지 못하는데 혼자 하거나 아니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해야 됩니다. 하지모가 미스 양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때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 미스 양 혹은 파트너의 마스터베이션. 그런데 우리는 이 파트너가 이제 이 뒤의 장면 하지모와 있을 때 그녀도 정작 다른 사람, 즉 청부업자를 생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블론드 가발 소녀의 이야기가 제로가 되자 영화는 타락천사는 맨 첫 장면, 우리가 보았었던 맨 첫 장면으로 되돌아옵니다. 파트너는 질문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한 팀인가요? 이 대사는 타락천사의 우리가 가장 처음에 만났던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그 첫 번째 장면과 다른 것은 첫 번째 장면이 와이드 앵글로 찍었다면 여기서는 표준 렌즈로 찍어서 그들 사이가 매우 가깝게 보인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 보이던 두 사람 사이에 모습이 여기서는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사실상 바로 앞의 장면, 그러니까 청부업자가 블론드 가발 소녀와 헤어지기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아파트의 부산 가게가 보이셨던 장면의 반복입니다. 그렇게 넓었던 맥도날드 가게에서 그 비좁은 가게로 다가왔었을 때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이드 앵글 렌즈를 통하여 그렇게 멀리 보였던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두 사람은 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사실상 두 사람은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화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영화는 정확하게 앞의 장면을 그대로 반복하듯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청부업자가 미션을 처리하러 떠났었던 바로 그 순간의 음악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없는 것은 파트너의 사전 답사입니다. 청부업자는 지금 혼자이고 길 잃은 것처럼 여기에 다시 와 있습니다. 이 미션 장면이 다른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블루톤의 세피아 화면이 끼어들어서 이제 그린톤의 녹색톤의 이 호화로운 장면에 쓸쓸한 세피아 톤의 흑백에 가까운 화면이 끼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 청부업자에게는 현실과 환상이 사실상 뒤죽박죽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구름은 덧없이 흘러가고 그는 미션을 처리하기 전에 마치 그 자신이 갇혀있는 그 자신을 돌아보기라도 하듯 어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가 저 멀리 있습니다. 그는 미션을 처리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씻고 그리고 그 거울로 자기 얼굴을 바라봅니다. 속도는 슬로우 모션으로 한없이 느려지고 세상은 그 일부가 지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미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예의 그 총을 들고 걸어갑니다. 물론 이 마지막 미션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살인 청부업자에게 미션이 현장에서 실패로 끝난다는 말의 뜻은 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씬에서 이 청부업자의 마지막 모습을 찍은 미장센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총을 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션에 실패합니다. 미션에 실패한 청부업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계단을 뛰어내려 도망치려 합니다. 이때의 방점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화의 제목이 타락천사라는 점을 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추락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걸 피하는 방법은 블론드 가발 소녀의 방을 향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실패하고 청부업자는 그런 다음 그 계단을 추락하듯이 뛰어내려옵니다. 그때 그에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그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 그는 추락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카메라는 현기증을 일으키듯이 원형으로 회전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듯이 점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가 볼 수 있는 빛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때의 스텝 프린팅은 하지무를 보여주었던 것과 정반대입니다. 하지무는 남기 위해 하여튼 그 자신이 버티기 위해 시간의 흐름 안에서 몸부림을 쳤지만 청부업자는 스텝 프린팅 속에서 그의 모습이 지워져 갑니다. 우리는 청부업자가 마지막 그 총을 맞을 때의 그 모습에서 그의 모습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가이는 그 여명 이 청법자로 나온 바로 이 에피소드 혹은 중경삼림에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장면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그 자신이 명백하게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만장일치로 아마도 그 아이디어는 일본 컬트 영화 감독 스즈키 세이준이 1967년에 찍은 영화 살인의 낙인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황당무계한 살인 청부업자 이야기인 살인의 낙인에서도 역시 주인공은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미션을 처리할 때마다 전기밥솥에 밥을 해먹어야 한다고 믿는 넘버 3, 서열 넘버 3의 외로운 로맨스를 그린 것인데 이상하게도 이 영화와 타락천사는 그 스타일이나 이야기 구조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왕가이는 종종 일본 영화에서 그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곤 해왔습니다. 그가 선호하는 일본 영화 중에는 스즈키 세이준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특히 나루세 미키오의 슬픈 멜로드라마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가이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는 종종 그의 정서의 바탕 맨 밑바닥에 있는 것은 결국 센치멘탈리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 이 점을 왕가이의 영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값싸게 느껴지는 어떤 기치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왕가이가 센치멘탈리즘에 그의 영화를 기대고 있을 때 핵심은 세상에 센치멘탈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혹은 순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상적인 사랑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이 삭막한 현대적인 삶 속에서 오히려 왕가이는 넘쳐나는 센치멘탈리즘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현대 안으로 부활시키고 그 감정을 다시 일깨우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그러한 감정을 회복할 때에만 비로소 소통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왕가이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왕가이의 영화 속에 있는 센치멘탈리즘을 저는 이 1990년대의 세기 말을 지나 쿨하다고 이야기 되어지는 이 21세기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감정적 체험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타락천사에서 남은 사람은 하지모와 파트너뿐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모는 파트너의 화장실에서 기어나온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 있었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생겨난다는 것은 마치 중경삼림에서 노란 우비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금발 가발의 여인과 즉 임청하와 정복경찰 633 즉 양조의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타락천사에서 왕가이는 중경삼림에서 불가능했었던 것을 이 영화 속에서 문득 가능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중경삼림의 가능할 수 있었던 엔딩, 그러니까 네 사람, 노란 우비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금발 가발의 여인과 그리고 사법경찰 223 혹은 패스트푸드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 일하고 있었던 페이, 그러나 나중에 스튜디스가 된 바로 그, 혹은 그 633의 원래의 스튜어디스 여인, 그리고 633 이 모두를 스쳐 지나가도록 만날 수도 있었을지 모른 타이페이 공항을 찍어놓고도 안 썼던 바로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즉 중경삼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엔딩을 버리게 된 이유는 타락천사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지모의 아버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살인청법자입니다. 이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홍콩에 이주해 온 세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갖지 못한 하지무의 세대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동시에 홍콩 누아르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콩 영화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왕가에는 질문합니다. 장사꾼들은 남았지만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홍콩 반환 이후 1997년 이후 남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중경 호텔을 떠납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이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마지막으로 비디오 모니터로 아버지를 보면서 웃습니다. 그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것인가? 이 비디오를 찍고 있던 아들의 모습을, 이 화면을 보고 있던 아버지를,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를, 떠나가 버리고 없는 아버지를, 하지무가 그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 싫어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는 거의 처음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가 만났었던 그 긴 머리 수염 긴 사내도 다시 만났습니다. 말하자면 그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하지만은 여전히 패스트푸드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 밤마다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 스튜어디스 한 명이 나타났다가 떠나갑니다. 그건 물론 중경삼님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쇼트입니다. 하지만 질문하게 됩니다. 그건 633을 떠나갔던 그 스튜어디스일까? 아니면 633을 다시 만나러 찾아왔었던 페이일까? 아니면 그도 아니면 미스 양이 이제는 스튜어디스가 되어서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 셋 모두가 아닌 하여튼 그 어떤 또 다른 누구일까? 이때 이 장면에서 하지만은 매우 우스꽝스럽게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을 왕가이는 스텝프린팅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보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스 양이 떠나갔었을 때 혼자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던 하지모를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스텝프린팅으로 찍었습니다. 그 장면과 좀 전에 보신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의 하지모의 스텝프린팅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미스 양이 떠나갔었을 때 그때는 혼자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지금은 그에게 관심을 갖던 갖지 않던 하여튼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스튜디오디스 여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과의 소통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그만큼 성숙한 어른이 된 하지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그만큼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돌아서 우리는 이 영화의 첫 장면으로 되돌아옵니다. 혹은 마침내 하지무와 파트너가 다시 만납니다. 이때 파트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물론 미스 양과 하지무가 앉아있던 그 자리이며 그 구도의 반복입니다. 혹은 더 앞서 나아가서 파트너가 청부업자와 함께 앉아있었던 바로 그 장면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 청부업자의 자리가 이제는 비어있습니다. 이때 뒤에서 매맞은 남자가 일어납니다. 그가 하지무입니다. 파트너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으로 예전에 청부업자가 했었던 것과 똑같은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하지무가 다가와 앉습니다. 오늘은 하지무가 금발령으로 오인받았던 그 남자의 자리에 와 있었던 것일까? 그는 금발령의 그 자리에 온 것일까? 하지만 그들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으로 각자 말합니다. 그들은 각자 남겨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은 각자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서로 할 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여튼 이제 홍콩에 남아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1997년 이후에 남겨진 자들의 숙명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은 파트너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하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어떤 소통도 없을 것이라는 불길한 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때 들리는 이 음악은 홍콩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심야 라디오 방송의 시그널입니다. 밤으로의 긴 여행, 언제까지라도 깨어날 수 없는 밤. 왕가위가 홍콩의 동시대를 무대로 다룬 영화가 타락천사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왕가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 타이페이의 야시장으로 끝나는 해피투게더를 찍었고, 그리고 1960년대 홍콩을 무대로 한 화양연화와 2046이라는 이상한 2부작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해에서 2006년 지금에는 상해에 가서 상해에서 온 여인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왕가위는 왜 홍콩의 동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그에게 1997년 이후에 홍콩이란 무엇일까? 혹은 그에게 중국 반환 이후에 홍콩이란 무의미한 것일까? 타락천사는 1997년 홍콩 반환에 관한 더없는 엘레지일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가 버린 도시, 아침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도시 홍콩. 저는 이 영화가 홍콩 영화의 마지막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영화는 끝났습니다. 홍콩을 무대로 한 중국 영화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아마도 또 다른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ometimes when I think of your name, and it's only a game, and I need you, listening to the words that you say, getting harder to stay. When I see you, all I needed was the love you gave, all I needed for another day. No. This is gonna take a long time, and I wonder what's mine. Can't take no more. Wonder if you understand, it's just the touch of your hand behind a closed door.